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집. 교회, 교회를 말하죠.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단 출발해가지고 법궤, 회막, 그 다음에 장막 거쳐가지고 성전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전. 그 후에 에클레시아 해서 이 교회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이 재단이나 법궤, 회막, 성전, 교회는 이제 점진적인 계시의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로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예수를 전당할 때 전, 하나님의 전, 그리고 하나님의 집,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지요. 오늘은 교회의 바로 전 단계인 성전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신 분도 많이 있는데, 성전이 어떤 뜻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느냐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예배의 장소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전,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예배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그죠? 예배가 참 중요한 거죠.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그거와 직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배에 성공하면은 다 성공한 겁니다. 다 성공하고도 예배에 패배하면은, 실패하면 여러분 다 실패한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죠. 첫 번째 기적이에요. 기적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실 터인데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을 행했더니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기적을 행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 기적을 행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셨다.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다. 내가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이심을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을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기적을 통해서 체험이 생긴다. 물론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적 행하심인데, 기적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믿은지라. 이것 때문에 기적을 우리가 바래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신앙도 여러분 체험신앙이 있어요. 체험신앙. 그래도 이 체험해야 내 주관적인 이와 같은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말씀이 더욱 잘 믿어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이 반드시 신앙생활에 필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행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왜 가셨느냐? 왜 가셨을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아시잖아요. 몇 번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의 절기들 가운데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그 나라의 국민성과 종교를 알려면 그 나라의 명절을 보면 알아요. 명절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보면은 그 나라의 국민성이든지 종교가 나와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추석이나 설날을 지키잖아요. 추석이나 설날을 우리가 최고의 명절을 지키는데 반드시 뭘 해요? 그냥 휴일이 아니잖아요. 뭐 해요? 조상이 뭐래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그런 나라예요. 기독교인이 천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국가적 명절에는 제사, 죽은 자에게, 죽은 조상에게 제사상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는 그런 민족이에요. 제가 늘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명절 문화를 성경의 절기 문화로 바꿔야 돼요. 기독교 문화예요. 엄청난 게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괴리돼서 사는데 우리가 목사님 예수 믿었는데 제사를 지내요 말아요. 그런 아직도 그런 질문들 하시는데 형편에 따라서 하세요 마세요. 천주교는 뭐 제사 다 인정하는데 우리는 하면 안 되나요? 우리의 절기는 설날과 추석도 우리의 명절이에요. 그러나 종교적 의미에서는 우리의 명절은 뭐냐?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유월절. 우리의 추석이나 설날에 유월절 같은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가정과 가족들과 함께 참으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 늘 명절이 되어지면은 가정 예배를 꼭 그 순서지를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까지 다 넣어주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만 묵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에 주기도문까지 다 넣어주잖아요. 그걸 그대로 읽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명절을 절기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게 없어. 이스라엘은 그냥 종교적 절기야 전부. 최고의 절기가 유월절, 유월절. 그 유월절에 대한 제가 유월절에 대한 해석과 설교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목이 아플 정도, 목이 아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것도 항상 생소한 얼굴로 처음 듣는 얼굴, 생소한 얼굴 가져주시니 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안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한 이 구속 사건이에요. 이 영적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이 유월절이 없었다고 한다. 유월절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린 정말 아직도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실히 증거되어진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었어. 어린 양이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애굽에서 죽음의 신이 열 번째 재앙을 면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내가 살아남았어. 그것이 어린 양이 오늘날에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유월절 경험은 여러분이 다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무조건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켜야 돼. 유월절, 명절.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추석 설날을 집에서 지키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냐?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을 타 올라가야 돼. 이스라엘 남자는 다 가야 돼. 성년이면 성인 되었으면 전부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월절 의식이 행해지는. 아이러니하죠, 사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제 의식은 따로 보내는 거지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거길 가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몇 년이에요? 몇 년이요? 3년. 3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추정이 되어지냐, 계산이 나왔느냐.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예수님이 메시아로 시작해가지고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기간이 3년이다라고 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 그럼 왜 3년으로 이 계산이 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해마다 올라가셨는데 세 번 올라가셨어요.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올라가셨다면 몇 년이란 얘기예요? 3년. 이거?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안 했어.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 한 번밖에. 한 번밖에 기록이 된 것이 그거 한 번밖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마가, 마태,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 당하실 때에 그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찾으셨다. 그 기록.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에요. 지금 초기 사역이죠. 초기 사역에 올라가셨다. 또 시작해서 세 번 내려가신 것은 유월절을 지키러 가신 거예요. 그 3년이죠. 이거 한번 그려줍니다. 게다가 다른 복음서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 올라가신 것을 써놨는데 기록이 언제냐.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에, 공생의 사역에, 초기 사역이에요? 마지막 사역에? 마지막 때 올라가신 거예요. 마지막 때 올라가신 것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 똑같은 거,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에 있을 때에 그때 기록이 있고, 오늘 이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인데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어. 성전 청결 사건. 여기서도 벌어져. 그럼 뭐냐 이게.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번 일어난 일인데,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 일어났는데 요한이 의미론적으로 쓰기 위해서 순서를 생략해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다수 견해가 뭐냐. 예수님 두 번 그 사건을 두 번 했다는, 성전 사건, 청결 사건 두 번. 초기 때 한 번 했고 마지막에 또 하셨다. 왜? 한 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이 내용을 2년이다 그대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일이 또 야기되어졌어. 또 그 일이 그대로 또 버젓이 행해졌어. 인간이 그 정도로 악한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성전 정화를 시키신 이 사건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배와 직결되어 있고,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어떤 것이냐,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동일한 사건을 똑같이 다 다뤄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건 다 다뤄줬어요.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하다. 그만큼. 자, 예수님께서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초기 메시아 사역의 공생의 첫 시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키러 갔는데 예수님 눈앞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게 오늘 여러분 14절로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14절로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좀 들으시고 아시지만 어렴풋이 아시는 내용들인데 오늘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본격적으로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전의 모습을 보셨는데 예수님으로서는 아연 실색. 짐승들이 예루살렘 이제 성전 안에 뭐 본당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 성전 건물 이제 뜰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 거기까지 들어왔어. 거기다가 아예 텐트를 쳐놓고 시장 마당을 열어놨어. 뭘 팔았다고요? 짐승들 팔았어. 첫 번째 짐승들을 팔았다고. 두 번째 뭐 했다고? 돈을 받고 환전해줬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 짐승 비둘기, 양, 뭐 소 다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제사 제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제물들이 그것을 성전 뜰에서 팔았다 이 말이야. 팔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돈을 바꿔줬어. 왜냐하면은 절기 때 성전 세를 내야 돼. 소위 말하면 종교세야. 그런데 이스라엘 20세 이상이면 누구든 빈부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반세겔, 반세겔 이스라엘 합해 세겔 반세겔을 내야 돼. 그런데 첫 번째 이 짐승을 왜 거기서 팔았느냐? 이게 이제 인간의 악함. 무슨 짓인가 이게. 짐승은 재물은 어떤 재물을 팔아야 돼요? 어떤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런데 누가 이렇게 판단하죠? 제사장. 성전 안에서만 기준을 성전 안에서 파는 거는 흠 없고 고룩하다라고 판정 내려줘. 도장깡 찍어줘. 바깥에서 가져오는 거는 안 돼. 돌려보내. 사람들이 어디서 사? 어디서 사야 돼?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사는 거는 쌀까 비쌀까? 여러분 영화관 들어가서 먹는 팝콘 값과 바깥에서 먹는 값은 어때요? 그? 무척 차이 나죠? 폭리를 치죠. 성전 안에서. 바깥에서는 못 가져오고 바깥에서 가져오면 무조건 불합격. 안에 거는 무조건 합격이야. 안에 거는 무조건 합격인데 참 진짜 보면 별것도 아닌데 다 합격시켜놔. 그런데 10배 이상 문헌에 의하면 10배에서 20배 이상 폭리죠. 나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이 제사장들이 비호하리 이런 일이 벌어졌어. 환전은 왜 하느냐. 환전은 성전에 낸 성전세는 다른 나라 이 사람들이 전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다 왔어요. 이 디아스포라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기서 막 하도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전부 외국 가서 살아. 외국 사는 이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서 잘 살다가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이제 예루살렘 오다 보면은 자기 나라 돈도 가지고 오는데 이런 돈은 안 받아. 이스라엘 화폐 세겔로 받지 않으면 아예 동전을 만들었어 얘네들이. 요즘 코인 만들듯이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성전 세겔로 아예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돼 돈. 이 바꾸는 것도 얼마냐? 이 소위 말하면 프리 뭐라 그래? 커미션 프리미엄을 그래 뭐라 그래? 그걸 또 많이 줘야 돼. 그것도 한 20배가 됐대. 그럼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유월절 이 기간 동안에 하여튼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유월절 뭐 하는 날이에요 사실. 왜 그 기간을 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봤다 이거 이런 모습. 그러니 가만히 있겠어요. 노권으로 종이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짐승들을 다 때려가지고 내쫓아 버리시고 환전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 상을 그냥 다 엎어 버리시고.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이거 뭐냐?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 여러분도 이런 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 사랑과 공의 같이 가야 돼요. 사랑과 공의. 사랑도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또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사랑이 또 있어요. 이 두 수레, 수레밖에. 한쪽만 있으면 여러분 딴 거 가보려고. 공의만 있어도 안 돼. 사랑만 있어도 안 돼. 거룩한 분노 예수. 여러분 이거 만약에 카메라로 찍었다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예수님 저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시험 들었을까? 엄청난 시험 들어. 왜 예수님 저럴 수 있어? 이 환전상들 인사는 가만히 있었을까? 사적인 감정적인 분노는 안 되지만 공적인 거룩한 분노는 있어요. 사도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더 큰 이유가 뭐냐? 이 짐승을 사고 파는 곳, 환정산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란다. 이방인의 뜰이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한국에서 멀리서 온 사람. 이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장이 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제사 뭐 어쩔 수 없죠. 그 당시는 이것까지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회방하고 방해하느냐. 너희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예배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 목적이 있어. 예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어. 그들이 폭리를 취하고 이런 것도 안 되지만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 이방인 뜰을 다 점령을 해버렸어. 이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어. 들어올 수가 없어.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내신 거예요. 왜? 예배 방해는 예배가 해방받아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가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십니다.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내 생각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그건 쫓아내버려야 돼. 방해하는. 잡념이들은 쫓아버려. 졸음이 와도 쫓아버려야 돼. 이 시간에 영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적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렇게 보셨으면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배의 타락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 있냐?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을 보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 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 당시는 성전 예배, 이 당시에는 제물 바치는 예배였어요. 그 제물 바치는 예배에서는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이거 보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짓을 하려고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거 내가 안 받겠다.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뭐하러 왔냐? 바깥들만 마당만 밟고 온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버. 왔습니다. 출석 체크 한번 하고 얼굴 한번 딱 보이고 예배 참석에도 감동이나 감흥이 없고 은혜 받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거리 더 많이 얹어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 네가 그런 걸 가져오느라고 다 힘 빼고 그러면 차라리 갖고 오지 마라. 그거. 네가 그것 때문에 마음을 부담을 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가져오면 그걸 내가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네 마음을 알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 그래서 그걸 하지 마라. 제발 좀. 나는 그게 질렸다. 질렸다. 인간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때 그러니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갈 것이니 나를 만나고 갈 것이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야. 예배드리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야. 그럼 어떤 곳이냐. 주님 말씀은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성전 인식은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 파격적인 말씀.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아버지 집이야? 그들은 객관성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도 상당히 여러 가지 편견과 왜곡된 유일신 개념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금방 말씀드리고. 그런데 예수님 뭐냐? 내 아버지야.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이 아버지 집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장사하는 집,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계산적이고 계획적이고 육적이고 어떤 그 그런 식의 생각으로 이 집에 나오지 마. 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하니까 이 말을 잘못 곡해가지고 해석해서 여전도회가 선교기금으로 무슨 받아야 하는 것도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야. 그 오해고. 이 말씀도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어디 있느냐?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뭐냐?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뭐냐?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말하자면 잘 사는데 나는 내 집 왕궁까지 다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은 없다.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그 마음의 마음. 어버이날 어버이에게 뭐 여러분 뭐 선물 뭐 이런 중요하지만 진짜 마음 아니에요. 마음. 또 마음이 있으면 또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거든. 인간은 외모를 취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중심 보신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다.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몇 가지 막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보니까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윗이 죄책감이 생겨 자꾸.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 편안한 데서 평안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이 궤는 이렇게 뭐 휘장 하나 이렇게 여기 이것밖에 없다. 맨날 이동만 하고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려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있어야 생겨나? 마음이 먼저잖아, 마음. 마음이라도 생기라고. 근데 이상한 거, 여러분. 제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어도 잘 먹어도 축복해 주세요. 아멘. 마음만 잘 먹어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 그 마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 내가 깨달았어요. 알았어. 마음을 아셔. 부모는 자식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목회자도 알아요. 목사도.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다윗이 나는 이렇게 잘 사고 나는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두 다리 다 뻐끄려 사는데 하나님 집은 왜 없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집을 먼저 지어드려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4절로 7절. 이건 제가 읽어드려야 돼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해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짓지 마라. 왜? 나는 너희들이 짓는 집에 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 중요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이때까지 뭐 집에 거하려고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공간 안에 얽매어놓으려 해서나 있는 것이 아니다. 장막과 해막에 거하시며 하셨다. 이 말은 뭐냐? 나 이동했다. 장막 해막 이동한 법규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곳에 계셨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도 그랬고 신이 지역신, 지역신 개념. 블레셋 사람은 블레셋 신이 따로 있고 가나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 신이 따로 있다고 봤어. 유대인들은 이조차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을 지내 지역 팔레스타인 신으로. 하나님 보시더니 오해한 거죠. 하나님이 우주 전체 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신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은 아니야. 그 잘 알아야 돼 그거를.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신들. 하늘에 있는 신들. 그게 하느님이야 그거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아예 한 분 뿌리신 하나님이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모르고 뭐 하느님 하니까 또 하느님 따라하는 거야.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서 불러요. 그냥. 이 당시에 신들 개념이 이렇게 신들이 많은 거야. 지역신이야 전부가. 힌두교 어디 가면 힌두 인도 가면 인도 힌두교 뭐 어디 네팔 가면 뭐 불교 다 이렇게 있잖아. 우리는 어디에?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 태국이든 필리핀이든 오직 올리가 하나님 한 분이죠. 그게 하나님이야. 이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내가 집에만 그 집에만 있는 지역에만 있는 신이 아니다. 나는 어디에도 있는 거다. 그래 너희들이 집 만들어 놨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네가 만들어 놨다고 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가 거하겠느냐? 어디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배가 뭐예요? 우리 예배는 성전 예배에서 우리 탈피했지. 성전 예배는 거기서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전부 그리로 올라와야 되잖아.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아니죠.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응?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 우리는 그렇죠. 결론 말씀드릴게요.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네 마음은 받겠다. 네 마음만 받겠다. 네가 지지 마. 그리고 너 형편이 아직 안 된다. 형편 될 때 또 짓게 하마. 네 아들 내가 가지고. 네 형편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 내가 형편이 안 되더라도 마음만 못 드리고 안 가. 여러분 진짜 진리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돈 달라 그러겠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십일조 내라 하겠어. 마음만 보여 일단. 마음만 보일 때는 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마음 받으셔서 네가 지금 안, 네, 알았어. 솔로몬이 지어도 네가 지은 걸 해줘. 대단하죠. 마음 먹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마음 먹은 건 아니었죠.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가지고 모든 게 다 갖추어졌잖아요. 축복으로. 그렇죠. 짓기 쉽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두 가지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만 가졌잖아. 너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네 마음을 봤어. 그럼 네가 한 걸 내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네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내가 붙들어 주리라. 이 다윗 왕가가 생긴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립서비스만 잘해도 돼요. 하나님 립서비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마음만 그냥 보여드려도 돼요.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결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예배가 이렇게 타락이 됐어요. 하나님 이거 싫다. 예레미야 7장 9절로 11절. 이런 건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면서 너희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곤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 700년 전 이 말씀이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 눈에 보았노라. 이런 현상. 성경이 이렇게 정교해.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예수님께 내가 봤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내 보았노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려. 보라 나곤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몇백 년 후에 일어나길 바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들어왔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받는 예배냐. 그건 안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다 부숴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상식 성전이 세 번 지어졌어요. 제일 먼저 세워진 게 솔로몬 성, 두 번째 세워진 게 포로 귀한 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세워진 거, 세 번째 세워진 게 지금 보이는 게 헤롯. 세 가지 지금 남아 있어 안 남아 있어? 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제일로 프라이드 그들의 프라이드 제일 큰 건축. 안 무너져 버렸어. 왜? 내가 거기 있지 않다.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말씀이죠. 어디 계시냐? 어디서 예배를 받느냐?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이 진리가 이렇게 쭉쭉 진행되는 거예요. 이 한번 귀한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것, 감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배의 이 결론을 내리신 상대가 있어요. 누구랑 대화 가운데 이 말씀하셨어요. 다말이야요. 죄인, 남편이 여섯 명. 세상에서 다 괄시받고 비난받고 아무도 친구가 되어지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대화 가운데 인류 최고의 가치인 예배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에게는요. 여러분 이런 정도 얘기는 제사장 불러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자들 다 모아놓고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예수님은 단 한 사람,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계셔도 돼요. 한 사람. 정말 한 사람. 예수님은 즉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만 이 말씀에 대한 정말 은혜를 받고 이 진리에 대해서 동의되어지고 이 말씀 갖고 내가 살겠다고 다짐되어지고 은혜를 받으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6일 내내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다가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 하나님은 영이신 내 아버지지. 아버지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고정되어진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 영이야.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영이야. 그러니까 어디든 계시. 단 내가 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얻어 드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전.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